차 비에 젖어 너도 섰고 갈 곳 없는 나도 섰다. 강 건너 영등포에 불빛만 아련한데 돌아오지 않는 사람 기다린들 못하나 사랑 떠나간 종점 마포는 서글퍼라. 전소도 잠든 밤 하나 둘씩 불을 끄고 깊어가는 마포 종점 여의도 비행장 생각한들 못하나 굳은 비 내리는 종점 마포는 서글퍼라.